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순서로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정서 작사 박한규 작곡인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이 작품은 주치 45, 195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가 창작된 당시는 우리 인민이 오보이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 밑에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존우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기초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던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역사적인 조국 해방 성전과 민주 건설 투쟁,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존우복구 건설 과정의 실제 생활 체험을 통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를 때만이 승리와 영광의 한계를 갈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감정을 반영하여 노래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이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빛나게 령도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거매한 독성,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요라 같은 충정과 경무의 정이 격조 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 주제적 내용은 밝고 아름다우며 유순하면서도 장엄한 손율에 의해서 더욱 풍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강성국가 건설에 일도선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태양이 노래는 영원하리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안중호 작사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우리 인민 모두에게 자주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자애로운 한품이 하나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셔가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의지가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혹노을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맥의 악단의 첫 악구들에서 6도 이상의 넓은 진행을 이룸으로써 졸졸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끌어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풍만하고 졸졸하게 형상함으로써 수령 용생의 성가로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이만 가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숭고한 세계는 인민이 부르는 수령 용생의 성가 태양의 노래와 함께 조국 강산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